프린트물 2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십계명의 위상. 그 바로 밑에 교회사를 통해 보면 십계명은 교리 공부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새사랑교회만이 십계명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이 교회 역사에서 십계명은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들로 다루어져 왔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함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신앙의 핵심으로 이렇게 그 전통과 명맥을 이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곳곳에서 십계명은 계속 이렇게 언급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그 십계명에 대한 적극적 해석 그리고 어찌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십계명 안에 계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뒷장 3페이지로 넘어갈까요? 그 십계명의 기능과 목적. 제가 참고로 프린트를 좀 급하게 준비하는 바람에 이 프린트물에 곳곳에 오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3페이지에 십계명의 기능과 목적에서 첫 번째 줄에 이 두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겠죠. 십계명은 과연 구원의 길로서 주어졌는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주어졌는가?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대명제입니다. 뭐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죠.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모든 요구를 자신의 십자가로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것을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가 되지 않고 율법 앞에서도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율법은 폐기처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복음이 있기 전에 마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되고 부풀려진 율법의 어떤 기능들이 원래의 자리를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러했던 것처럼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그 율법은 바로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또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생활 방식의 규범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순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그 제 프린트 3페이지 중간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신약 성경 중에서 뭐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이 믿음과 행함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법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죄의 경향성, 또 어떤 그 죄의 습성들이 뿌리 깊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죄의 경향성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막 우리의 그 인생만큼이나, 뭐 제가 이제 41살이 되었으니까, 41년이라는 시간만큼이나 아주 깊은, 뿌리 깊은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가 그 죄의 습성,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관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 안에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정체성 안에서, 그 정체성이 동기가 돼서, 그 정체성이 없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앞서 십계명 7계명에 대한 적극적 해석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가늠한 자라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의 그 확실한 자기 정체성 안에서 담대하게, 하지만 겸손하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통해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용기를 내서 율법 앞에 서게 되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삶의 지침들,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서 의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지침으로서의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죄의 어떤 그 관성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자유를,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당연히 그 자유를 맛보죠. 하지만 그것은 어떤 영적인 측면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습관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복하면서 율법의 지침들을 행함으로, 역시 이 행함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측면뿐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함께 하잖아요. 공동체가 나의 그 하나님 자녀로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서로 도전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관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그래서 야고보는 율법을 자유하게 하는 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고, 또 가톨릭 수도회 중에서 뭐 가장 엄격한 수도회 중에 하나가 베네딕토회, 분도회라고 하는 수도회인데, 그 분도회의 현재 원장이 노트커 볼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독일 분인데요. 이분은 자신의 책에서 "그러니 십계명은 자유의 계명이다" 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제목처럼 십계명은 우리들을 자유하게 한다, 십계명은 자유의 계명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십계명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십계명에 대한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는 십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와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의 4페이지, 십계명의 구분을 좀 보도록 할까요? 그 십계명이 10개라고 하는 것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교파에서의 어떤 이 공통된 그 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10가지 계명, 그러니까 1계명이 뭐고 2계명이 뭐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교에서는, 물론 유대교도 당연히 십계명을 아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죠. 서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그 서론의 부분을 유대교는 1계명으로 여깁니다. 그 서론을요. 1계명으로 여기고, 그리고 3절과 4절, 5절, 6절, 그러니까 3절부터 6절, 우리는 3절을 1계명, 그리고 4, 5, 6절을 2계명으로 여기는데, 그래서 이 3절부터 6절까지 1, 2계명을 유대교에서는 2계명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론이라고 생각하는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1계명이라고 보고, 우리가 1계명, 2계명이라고 보는 3절, 4절, 5절, 6절을 묶어서 2계명이라고 봅니다. 카톨릭에서는 서론을 1계명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1계명이 20장 1, 2, 3절이 1계명이 되죠. 그리고 2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20장 4절부터 6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3계명이 2계명이 되는 것이죠.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가 2계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우리가 10계명으로 여기는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이 탐심에 대한 계명을 9계명, 10계명으로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이웃의 집과 아내, 그러니까 집을 탐내지 말라를 9계명으로 보고, 아내나 그 나머지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10계명으로 보는, 그러니까 9계명과 10계명을 분리시키는, 10계명을 90으로 분리시킵니다. 정교회 역시도 다른 것은 개신교하고 똑같지만 1계명 안에 서론을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십계명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이 십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종파 내에서의 십계명 구분의 차이점이고, 핵심은 뭐냐면 서론이 십계명 1계명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신교만 빼고 카톨릭이나 유대교나 정교회 모두 다 서론을 1계명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 서론이 10계명에서 갖는 어떤 그 중요성. 그렇죠. 우리는 그냥 서론을 빼버리고 1계명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그 서론이 얼마나 10계명을 여는 열쇠인가라고 하는 거. 서론의 내용이 뭐죠? 20장 1절 2절,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책을 펴시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것이 이 십계명 20장 1절 2절의 내용이고, 요 내용이 바로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24장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언약 체결의 본문입니다. 언약 체결의 본문. 맥락은 뒤에 좀 자세히 보겠지만, 거기 그 19장 부터 24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락 속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20장 3절부터 17절이라고 하는 십계명의 내용이 그 언약 체결의 내용을 시작하는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역시 이 19장부터 24장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요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19장 4, 이 출애굽기 19장 4절의 내용도 20장 2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10계 앞서 이제 설명한 대로 10계명의 기능과 목적에서 설명한 대로 10계명의 전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의 몫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독수리가 업어서 우리를 구출해 내듯이,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구출해 내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로 말미암는 순종이 바로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제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는데, 왜두 돌판일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교회에서의 해석은 돌판 하나에는 1계명부터 4계명,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돌판일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대 근동, 지금도 그러죠. 우리가 영수증을 끊을 때도 똑같은 게두 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장은 그 가게 주인이 갖고 한 장은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이두 돌판이 같은 내용의 두 가지 돌판이다 라고 보는 해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아주 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십계명의 구분을 1계명부터 4계명, 즉,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어다 라고 하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배타성에 대한 내용과부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보지만, 유대교에서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 속에 포함시키고 있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제사장은 어찌 보면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그러니까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날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한국 기독교 2015년 인구 센서스 결과가 나왔고, 1년 반 만에 나왔고, 개신교 인구가 많이 증가해서 많은 교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130만 명 이상이 증가한 거예요. 2005년에 비해서. 837만 명에서 한 970만 명으로 130만 명 이상이 증가한 거예요. 불교는 300만 명이 감소했고, 카톨릭도 역시 한 120만 명 정도가 감소했는데, 개신교는 아주 큰 폭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령화됐다는 거예요. 고령화. 그러니까 신앙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젊은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나이든 개신교인들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좀딴 얘기지만은 좀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은 불교 인구가 감소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든 분들이 많이 믿는 종교가 불교잖아요. 그렇다면 불교 인구가 감소했고 개신교 인구가 증가했는데 개신교의 젊은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든 세대에서 개신교 인구가 증가한 것이고, 그럼 불교의 감소분을 상당 부분 개신교가 흡수했다는 거고, 그렇다면 왜 개신교가 불교의 고령층을 흡수했을까는 정치적인 보수화로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명박근혜 정부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 사실상 개신교가 상당히 보수화되었고 그 정치적인 그 이념색을 그래도 개신교보다는 덜 띈 보수적인 불교 신자들이 불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실제로 지금 박사모 집회라든지 그 박근혜 퇴진 반대 시위에 상당 부분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루트를 통해 제가 듣게 됩니다. 약간 딴 얘기고요. 어쨌든 개신교가 증가하긴 했지만 고령화되고 있고 젊은 세대 선교에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저는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30대, 40대를 우리가 기독교 3세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가장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했을 첫 번째 시기가 전후 세대였고, 그때의 부모님들은 지금 거의 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 60대, 70대는 일반적으로 기독교 2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2세대들의 역할이 어떤 신앙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보여 선보이지 못했다. 제가 어저께 오주원 목사님을 잠깐 만났었는데 오주원 목사님이 지금은 개척을 하셨지만 요 전에 반포에 있는 강남 반포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반포니까 이제 교회가 부자잖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뭐 성도님들 중에 밍크 코트를 입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녀들도 이제 유학을 갔다 온 자녀들도 많이 있고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근데 부모들 중에서 유산을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비단 뭐한 교회의 이야기를 보편화시키는 것은 뭐 문제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고, 그래서 부모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수록 오히려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반대로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뭐 해사랑교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자녀 신앙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에게 그 책임을 미룰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 오계명 때 자세하게 볼 텐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확 해버리네요. 다음 장 넘어갑시다. 5페이지에 십계명의 역사적 배경을 좀 봐야겠죠. 십계명이 쓰여진 BC 1500년 시대에 이 고대 근동에 십계명과 더불어서 뭐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뭐 초기 아수르 법전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이런 그 현재 법의 초기 형태의 법전들이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십계명도 역시 그 법전들과의 어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무조건 차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 부분. 특히 이제 형식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6페이지에 주전 14세기 시타이트 제국의 종주 봉신 조약과 십계명을 비교한 내용들을 제가 박스에 넣어놨는데요.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고대 근동의 이 법적 문서들 또는 조약의 이 문서들과 십계명에는 그 상당히 큰 차이들이 존재하는데요.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8페이지 4번 고대 근동의 법과 세계관이죠. 에서 첫째, 고대 근동의 법전은 신들의 성격, 뭐 신들의 인격이죠. 신들의 인격이나 도덕성에 기초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 통치자의 도덕성에 기초할 뿐이다. 본질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세계관에는 옳고 그른 행동을 판단하여 범주할 만한 기준이 전혀 없다. 기껏해야 신들 가운데 하나를 기쁘게 또는 불쾌하게 하는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인간 통치자 를 가르치는 것이죠. 인간 통치자. 그쵸? 그렇게 봤을 경우에 어떤 법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상대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대 근동 윤리를 신학적 기준으로부터 떼어내어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고대 근동 법전의 관점은 전적으로 세속적, 세큘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법전은 사회 질서를 위한 체제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질서는 결코 신들에게 근거하지 않고 인간, 그것도 한 개인, 여기서 인간도 어떤 국민이라고 하는 이 민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통치자에게 근거하고 있고 그 목적은 그 통치의 어떤 효율성, 그 통치 권위의 어떤 극대화 이런 것들에 근거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이고 이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고대 근동의 법전과 십계명의 그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그 8페이지 맨 마지막 그 문 패러그래프에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 함무라비 법전이나 히타이트 제국의 종주 봉신 조약을 반영한다고 하나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율법과 십계명의 본질은 당시 다른 법전이나 조약들과 같이 신의 일방적인 명령 혹은 주종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이라기보다는 물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절대적인 간극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들 예를 들어서 계약의 어떤 시기 또 계약의 내용 등에서 어떤 강제적인 조약 또는 일방적인 조약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수평적인 계약의 파트너로 이렇게 그 수평적인 어떤 관계에서의 계약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우리들에게 그 언급하신 세계명 이건 당연히 십계명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이 세계명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 계약의 주체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셨고 본인 스스로가 그 계명을 지키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그 새 계명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계약의 두 당사자가 수직적인 종주와 봉신의 시타이트 조약과 같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의 인격적인 계약임을 마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부관계와 같이 부부가 맺는 관계와 같은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페이지 아래서 네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에 그렇게 십계명은 관계 즉 하나님과 이웃과의 영적인 관계를 고양시키고 그것은 어떤 십계명을 준행했을 때의 그 결과라기보다는 십계명 그 자체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우리가 십계명의 어떤 그 원천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봤잖아요. 하나님의 그 값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구원. 그것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물론 이 하나님과 백성이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 어떤 절대적인 그 차이는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또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그 단순히 왕과 신하, 왕과 백성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요한복음 에 나오는 것처럼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각각 불러 인도하는 것처럼 그 인격적인 관계를, 물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차이를 뛰어넘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친구라고 비유하셨고 또 솔로몬은 부부라고, 그 연인이라고 비유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계약이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계약과는 형식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하고 뭐 각각의 조항들이 외적으로 봤을 땐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 조약의 두 당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은 정말 그 차원의 면에서 다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신영복 선생님 일주기를 맞아서 그 신영복 재단의 이사장인 김창남 성공회대 교수가 한 이야기, 신영복 선생님을 회고하면서 신영복 선생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좋은 스승이 아니고 스승이 될 수 없다면 좋은 친구가 아니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십계명의 전후문맥을 좀 보도록 합시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19장부터 24장,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이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문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맥 속에서 십계명을 역시 읽어야만 십계명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9페이지에 십계명의 전후문맥. 출애굽기는 홍해 도하에서 첫 번째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첫 번째 절정에 이르렀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두 번째 절정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요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끝까지, 출애굽기 40장까지 내용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레위기 끝까지, 레위기 27장 말씀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민수기 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봤을 때는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8장까지. 그러니까 총장으로 치면 출애굽기 22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8장, 49장, 57장이 한 장소에서 쓰여진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봉우리라기보다는 하나의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잠깐 성경책을 펴시고요. 보도록 하면 19장 1절부터 3절은 어떤 이 언약 체결의 어떤 정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19장 4절부터 6절은 이 언약의 목적,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이유, 목적, 왜 맺는가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죠.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역시 전제가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이유입니다. 언약을 맺는 이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취성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전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선취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니셔티브인데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하실 그 언약의 구체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구체적 내용들, 그 율법이 핵심이겠죠. 그것들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를 향하여 제사장 역할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우리 오계명으로 돌아가서 잠깐 본다면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스트릭트한 엄격한 조항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이 사귐 안에서 인격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이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그들을 당연히 이 관계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이 관계 속으로. 그것이 바로 이 신의 산 언약의, 이 신의 산 그 언약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잠깐 보면 시편 135편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시편 135편의 내용이 바로 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35편 구약성경 901페이지인데요. 135편. 네, 보면 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고, 역시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시편 135편에 보면은 7절에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십계명 이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8절에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사람을 짐승까지 치셨고, 또 5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에서 다 행하셨다. 이건 홍해를 가른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다. 홍해를 가른 사건을 의미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9절 역시 마찬가지 그렇고요. 징조들 다 10가지 재앙에 대한 것이고, 10절에 많은 나라를 치고 왕들을 죽이시고, 이런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그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하다는 것은 어떤 그런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그 친밀함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것 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은 135편 1절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135편 21절도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즉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말하면서 왜 놓아줘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집트를 떠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제사를 드리려 한다. 이거 당연히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한다. 우리를 놓아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예배이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한 그 사귐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가 된다. 하나님은 그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율법을 주신 것이고 물론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율법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십자가와 부활이 율법 안에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거든요. 십자가 역시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요. 그렇다면 이 율법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떤 자기 계시로서의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다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성된 계시로서 우리에게 절대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게 행하신 열 가지 그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기적만큼이나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명. 그리고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우리를 충동하시고 우리 안에 세밀하게 또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재적 의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시 이 언약의 목적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19장 7절부터 15절에는 언약 체결 직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그 준비는 옷을 빨고 언약을 맺는 동안에는 성관계를 하지 말고 그리고 산에서 멀찍이 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장 2절부터 17절에 십계명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이 등장하고 그리고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그 십계명의 내용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십계명은 하나의 이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하나의 이상으로 그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십계명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의 이 실존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어떤 이런 세속성에 이렇게 귀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대명제와 함께 열 가지 계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 열 가지 계명 역시도 우리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20장부터 23장의 내용이고 그 내용들이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 내용들에 이어져서 이렇게 새롭게 해석돼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4장 1절부터 18절에는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11페이지 안에 네 번째 줄을 봅시다. 이 의식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언약에 동의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죠. 그래서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 하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다소 강제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우리도 지금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다음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분명히 개헌 대통령이 돼야 될 텐데 우리가 개헌을 하기 전에 국민투표를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한 25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민주적인 절차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냐? 네, 그렇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과정은 400년이라고 하는 긴 과정이었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긴 과정. 애굽에 내려간 것도 야곱의 70 형제들이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야곱의 어떤 이 자유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은 우리가 신명기라고 하잖아요. 그 신자가 다시 신자거든요. 명령을 다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4장 7절 말씀이라고 하는 한절 말씀에 언약에 대한 체결이 단한 번에 종료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갱신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심지어는 그것은 돌판에 새겨진 어떤 이런 불변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계명은 너무나 선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욕망을 따라가면 그 계명은 마치 물에 새긴 것처럼 희미하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오늘도 어제의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특별한 소유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신다. 라고 하는 측면. 그런 면에서 이것은 결코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계명의 주제는 사실상 이 프린트물의 핵심이지만 이거는 십계명을 다 공부하고 결론부에 보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또는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각 계명들의 어떤 결론부에서 전체의 주제와 연결지어서 보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완전히 쭉 넘어갑시다. 뭐 15, 17다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17페이지에 십계명 개괄적 이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개괄적 이해. 1계명부터 10계명을 좀 개괄적으로 좀 보는 시간인데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1계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지금 한 최소한 10권 정도의 책을 보고 있는데요. 10계명에 대한 아주 엄격한 개혁주의 신학, 우리 총신이나 합신 측, 고신 측, 하일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보는 어떤 그 십계명 또는 제임스 패커와 같은 물론 이 개혁주의를 기초로 하지만 복음주의권이라고 좀 이제 물론 보수적 복음주의권이죠라고 하는 뭐 중도 우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정치적 지형으로 본다면 에 해서 또는 스탠리 하우어스와 같은 어떤 철학적 기독교 철학적 입장에서의 성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강영한 교수, 이분도 이제 개혁주의를 기초로 하지만 기독교 철학자니까요. 강영한 교수의 해석, 또는 칼빈의 해석, 또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노트컵 볼프라고 하는 카톨릭, 아주 엄격하죠, 역시. 분도 베네딕토회의 원장의 해석, 또는 이제 공동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김혜건 교수님의 해석. 어쨌든 좀 이렇게 다양한 십계명에 대한 해석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1계명부터 십계명을 짧은 시간에 개괄적으로 보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개괄적인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인데요. 즉 이스라엘에게 한분 하나님을 향한 배타적인 충성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그리고 이 유일신론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고대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별시켜 주는 어떤 그들의 어떤 정체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는 어떤 다신론적 세계관이 팽배하던 시대였고, 다신론적이라기보다는 범신론적 세계관이 팽배하던 시대입니다. 범신론.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물건, 생명체 다. 뭐 그래서 가장 그중에 이제 보편적인 게 일월성신이잖아요. 해와 달 안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토테미즘, 뭐 샤머니즘, 그러니까 애니미즘, 그러니까 그 어떤 이런 동물이나 물건들 속에 신이 있다. 또 자연 재해 속에 신이 있다. 파도의 신, 바람의 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엄청난 삶의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이 종교적 세계관의 어떤 혁명적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적 세계관의 혁명적 변화. 범신론, 다신론, 토테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 등과 같은 이런 어떤 그이 종교적 당시의 세속주의적 종교 세계관, 그렇죠? 이 혼란스러운 종교적 세계관으로부터의 어떤 이런 출애굽,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둘째 계명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해석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배할 목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죽하면 카톨릭은 이 계명이 이 계명에서 빠져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구십계명으로 나눠요. 앞에 설명했죠. 근데 이것은 예술의 어떤 이런 존재의 예술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하는 계명이 아니고, 경배할 목적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뭐, 위안부 소녀상도 있고요. 그리고 세월호 아이들의 사진도 있고요. 다양한 십자가,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개혁주의 교회에 가보면, 대표적으로 전사님이, 최진호 전사님이 나온 합신대학교 그 채플실에 가보면, 예배 교회, 합신대학교 안에 교회가 있는데, 가보면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마저도 우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예술의 목적이 있잖아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자를 넘어선 어떤 직관과,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로고스적이잖아요. 어떤 이성적이거든요. 기독교가, 물론 제가 상당 부분 기독교의 어떤 반이성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주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반이성주의가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모르겠지만, 이성주의의 터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과 정서, 신앙과 예술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그 예술을 단순히 어떤 교리 공부뿐 아니라 음악, 미술 또는 어떤 이런 조각, 예술 이런 것들을 영화, 문학 이런 것들을 신앙을 이렇게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들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 자체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그 존재의 순수함과 거룩함, 주기도문의 시작을 보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그 순수함과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기복신앙이라든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존재 속에 투영시키는 행위라든지,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어떤 이런 어떤 큰 비전은 다른 차원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크다라고 하는 것과 세상에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 넷째 계명은 안식일 계명인데, 제가 이제 이 제자반을 준비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함무라비 법전에 대한, 그러니까 당시에 이 함무라비 법전이 있잖아요. 고대 근동의 많은 법전들 중에서 십계명의 내용들과 공통적인 게 많아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129조에 보면 간통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뭐 노예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살인죄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어떤 재산, 도둑질에 대한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많은 것들이 공통적이지만 고대 근동의 많은 그 율법들과 이 십계명 성경의 계명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안식법이에요. 출애굽 이 십계명의 전제가 서론이 출애굽기 20장 2절이라 그랬고 출애굽기 20장 2절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 종되었던 집이에요. 종들에게 없는 것이 뭡니까? 안식이잖아요. 안식.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방과 가장 다르게 만드는 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늘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적 열심과 안식 사이에서. 왜냐면 세상은 정말 그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식 역시도,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작동하는 방식 역시도 그 세상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작년 같은 경우 12월 31일이 토요일이었고 1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31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새벽 2시까지 드리고 1월 1일 날 주일 낮예배를 드리고 1월 2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든지 또는 특별 부흥회를 하든지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거의 다이이 패러다임을 왜요? 이이 안식하지 못하는 패러다임이 어떤 세상의 패러다임이고 교회 역시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 세상의 패러다임, 이 어떤 이 노동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버렸을 경우에 그 교회의 어떤 역동성, 그 교회가 어떤 이 외적인 성장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 교회가 가야 될 길은 안식의 길이고 참된 신앙과 복음의 길. 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의 계명인데 앞서 유대교에서는 다섯 번째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그첫 번째 돌판 속에 포함된다라고 설명을 했죠. 기억나시죠? 그만큼 이 다섯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을 연결하는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부모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부모의 책임이 어떤가? 아까 십계명의 전제가 출애굽기 20장 2절에 애굽 땅 존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바다에서 행하신 일들, 이방 왕들을 무찌르고 애굽의 징조를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 계명의 전제인 것처럼 부모 공경에, 그러니까 부모가 공경을 받아야 된다는 그 부모의 위상의 전제 역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전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영적으로 읽어야 되고, 영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너머에, 문자 배후의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가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들은 마치 어떤 자녀들에게 공경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본문을 읽었을 때 나는 과연 자녀들을 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가? 제대로 잘 공경을 요구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들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 계명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에 대한 계명이고, 10계명이 탐심을 금하라라는 계명인데, 이 10계명은 결과적으로 1계명부터 9계명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즉, 탐심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안식일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고, 우상 앞에 절하게 되고, 하나님이 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탐심이 결과적으로 모든 계명을 지키는 열쇠이고 모든 계명을 어기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0계명 해석의 원리, 몇 가지 원리를 특별히 이제 칼빈이 제시한 10가지가 아니고 오타입니다. 8가지 원리입니다. 8가지 원리인데요. 첫 번째 넘어가고 두 번째 계명인, 첫 번째 넘어가지 맙시다. 첫 번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뜻의 충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억누르고, 율법을 우리 인간의 뜻과 상황에 맞도록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절대적 계명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동시에 의로우신 분임을, 둘 중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에 편중되지 않고, 둘 중에 하나에 우리가 치중하지 않고, 좌우에 우리가 좌나우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이런 중도를, 중용을, 그러니까 십계명의 본질에 우리가 이렇게 더 천착해야 된다라고. 세 번째는,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 비슷한데요. 세 번째 영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반대의 법칙. 즉, 하지 말라는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반대로 말하면 생명을 중시하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외도하지 말라의 차원이 아니라 더 부부간에, 그러니까 모든 관계, 제가 어저께 오전 목사님 만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오전 목사님 제가 만나면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어저께 들었던 얘기, 자녀들을 빨리 결혼시키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중1,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렇게 빨리 출가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한이가 너무 이쁘니까 요즘에 형 아이들이 크는 게 이렇게 서운하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다,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하고 드라마도 보고, 아내하고 카페도 가고, 아내하고 여행도 하고 싶다. 아내하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든 관계의 원천은 부부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우리는 요거를 내버려두고 다른 관계들을 이렇게 항상 바꾸려고 해요. 우리 어떤 가와만사성이라는 말, 가와만사성을 그 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가를 부부관계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으면 모든 게 형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에서 꼭 관계. 사실 그 갈등의 문제의 근원은 부부관계인데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 부부관계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죠. 어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읽기 또는 반대의 법칙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넘어가고, 일곱 번째 계명은 율법의 두 돌판을 완전한 의의 핵심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이건 아까 치우치지 말자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두 돌판이 있잖아요. 이두 돌판의 내용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 절에 가서 부처님 이 상에다가 무슨 뭐 라카로 막 빨간색 아카로 칠한다든지, 그거를 믿는 종교, 불교 신자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조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의의 핵심이다.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랑의 명령에 유념하는 것이다. 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강의의 서론에서 소제목이 거룩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 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 그 거룩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다. 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긴 과정이 우리들 앞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4월 정도까지 이제 쭉 이어지게 될 거고, 뭐 저도 정말 정신이 없을 겁니다. 사실 뭐 제가 여러 가지로 이게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반을 준비할 때는 참 힘듭니다. 저의 어떤 지적인 한계, 또 체력적인 한계,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열정과 열심, 또저 역시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도 배워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면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는 어떤 그런 연약함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는 자로 세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더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출애굽기 2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을 체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입니다. 저는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배우기 전에, 아직 1계명도 배우지 않았는데요, 십계명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고백은 뭐냐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선언. 내가 어떤 상황이 닥치고, 내가 어떠한 조건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생명을 잃고 진리를 잃고 어둠 속에서, 죽음 속에서, 저주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에게 그 구원의 길을 더 밝히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4장 7절의 말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십계명의 과정들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물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과 같은 가시적인 기적은 보이지 않지만, 이기적이고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욕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그리고 그러한 죄악 속에 설령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양심 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셈이라고도, 그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는 사랑이 그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임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자반 과정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 속에 말씀을 향한 열정과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 삶의 의지들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구정 명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쉼과 안식 속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이 명절이 외로운 이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배려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